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구원중 집회가 11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지방 방송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된 데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제재 책동을 준열이 단죄 규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가 있는 한 원수들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주체 영령 위협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바로 천만 심장에 새겨진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그들은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원수들이 분별 없이 선불질하며 설치된다면 전민 총결사전을 벌여 적들에게 선멸적인 타격을 안기고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전만 군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